저도 너와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. 아 누가 우릴 막아도 아 우리 갈라놓아도 너 영원한 나의 사랑 헤어질 수 없는 사랑. Oh, oh, Juliet, oh, oh, Juliet. 로미오의 사랑을 받아줘. 사랑.